목회 일선에서 또 성도들을 지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또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 중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동성애 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첫째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이 차별금지법의 토대가 되고 있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는 이제 시대가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성애는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는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인 유전적으로 그 선천적인 성적인 지향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애, 즉 이성을 향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동성을 향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도록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만약 태어났다면 그렇게 해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동성애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지향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성적 지향의 하나로서 정당하게 인정해주고 시민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를 차별해서 안 된다는 근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이제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성애자들도 전부 다 그 성경 본문을 전부 인용을 합니다. 이 전통적인 신학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똑같이 동성애자들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역으로 이 본문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본문이 아니다. 그렇게 논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본문들이 과연 그런 해석이 정당한가? 다시 말해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일지를 관련 일지를 잠깐 좀 검토를 해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그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은 대개 교회 자체를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밖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둔감한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 목회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허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그 사상이 그 영향을 끼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법적으로 사상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이 기독교 사상이 전혀 꼼짝 발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 이 목회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반기독교적인 적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사회 흐름 가운데 하나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도 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노무현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의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전부 포진을 시켰습니다. 포진시켜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그 은밀하게 조치를 취한 것인데 권고에 따라서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을 비롯한 사회의 소수자들도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은 골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동성애자가 사회의 소수자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입법이 예고된 후에 이런 입법 예고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홈페이지라든지 법무부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 보면 뭐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데 거의 들어가 볼 관심도 없고 들어가 볼 기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전국 교회 전체가 사실은 거의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이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입법의 내용은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은밀하게 추진이 됩니다. 입법 예고한 후에 그 입법 예고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전국 교회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자 그런데 입법 예고된 후에 소수의 말하자면 그 기독교인 교수들 특히 이제 부산대학의 기론평 교수라고 있습니다. 물리학과 교수 소수의 기독교인 교수들이 우연히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입법 예고된 내용을 쭉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비 법안을 검토를 쭉 해본 거죠. 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그 사태가 초래되겠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래서 몇 명의 교수들이 저한테도 이제 그 이메일이 왔는데 이 기독교인 교수 그 관련이 서로 그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기독교인 교수들에게 전부 이메일을 쭉 보내면서 이런 법안이 지금 입법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말하자면 그 의견을 쭉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선교 연합이라는 단체 그리고 동성애 허용 입법 반대 국민 연합 등이 서로 이제 논의를 서로 회합을 가지면서 이거는 그냥 그 입법이 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 이제 공동 인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항의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1인 피켓 시위를 시작을 했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항의 메일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입법을 예고할 때는 사실 그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거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국민들로부터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과정인데 다행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항의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007년 10월 입법 예고 안에서는 하도 이제 말하자면 그 법무부로 항의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1인 피켓 시위가 법무부 앞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하니까 이게 간부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법무부가 좀 뜨끔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입법 예고안에서는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빠졌지만 그러나 이 동성애주의자들이 그 이전부터도 아주 강력하게 로비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 동성애주의자들이 다시 격렬한 반대운동과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은 빠졌지만 그러나 차별 금지 대상의 그 밖의 사유라는 그 표현이 다시 슬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 밖의 사유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에는 빠져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실 모법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그 법안 자체는 동성애를 언급 안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면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머리를 괜히 쓴 거죠. 그래서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은 다시 법무부가 애초에 추진했던 동성애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밀고 당기는 작업이 2008년에 아주 치열하게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무부 안과는 그 별도로 2007년 11월 반차별 공동행동, 이것은 동성애주의자들의 연맹체입니다. 반차별 공동행동과 민노당, 지금 현재 진보신당이죠. 진보신당이 이 동성애 관련 입법을 입법하는데 지금 앞장 가장 최전선에 서고 있습니다. 이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연대해서 새로운 입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독교인 교수연합, 그 다음에 의회선교연합, 동성애 허용 반대 국민연합, 그리고 이제 한기총도 입장을 좀 발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론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법무부에서도 이 입법안을 계속 밀어붙이기가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적미적 거리다가 2008년 17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국회가 폐회되면 그 회기 안에 상정되었던 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안과 노회찬 의원 안이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이 차별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법무부는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에 반복해서 UN 인권관계위원회 관계자를 만나서 이 대한민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사를 표명해야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 인권 국가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더 한쪽에서는 좀 어머뭇거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법무부가 작년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서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제는 이 기독교계 안에도 어느 정도는 법무부의 의도를 이제는 법무부 의도를 기독교계 안에서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시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을 하자 이에 대응해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등의 단체들이 다시 일어서서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다시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가라는 국가라는 기관은 이 국민들의 반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쫙 표현하면 좀 멈칫거렸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을 만들려는 의도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멈칫거렸다가 조금 보류했다가 일정한 시점이 조금 잠잠해졌다고 판단할 때 다시 한번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반대가 격렬해지면 조금 그 보류했다가 그 다음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또 내놓습니다. 이게 우리 법무부가 입법할 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죠? 특징인데 역시 2010년에 다시 내놨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감지하고 이런 입법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대 운동을 상당히 격렬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해서 그래서 이 반대 운동에 이제 계속해서 그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 법무부는 일단 2012년 5월까지는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하도 법무부 쪽으로 항의 메일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막 되니까 법무부도 부담을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일단 2012년 5월까지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법무부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2년 5월 달까지 기다려 봐서 그때 봐서 조금 상황이 어떻게 국민들의 전체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봐서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그런 것처럼 조금씩 많이 개선이 좀 동성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넓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분명히 2012년 5월이 지나면 어느 시점인가 법무부나 또 국회의원들이 다시 동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올 겁니다.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도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은 한쪽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전개될 때 이제는 교회적 차원에서 범교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관련된 하나의 일지입니다.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그러면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을 왜 이렇게 자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문제를 삼느냐? 그 사회의 소수자들도 다른 시민들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가 뭐가 나쁘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회적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적 소수자, 장애자라든지 또 실업자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이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향상되고 그리고 증진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성적 지향이 포함됐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지금 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을 때 어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표준적인 것은 역시 이제 법무부가 2007년에 입법 발의했던, 물론 지금은 그 법안을 입법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법안이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07년에 법무부가 발의했던 그 법안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정상적인 성적인 성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별금지법 제1장 총 1장 2조 정의해 보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그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법안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성애와 양성애와 동성애를 똑같은 차원에서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성애와 동성애를 우리가 똑같은 성적 지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원칙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이 창조 질서의 기본 원리를 어기는 그런 정의가 성적 지향에 대한 정의가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동성애는 이처럼 이성애와 동등한 성적 성향이라는 근거 위에서 이 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1장 제3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적 용모 등 신체 조건. 별 문제 없죠?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처벌의 전력, 성적 지향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슬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잡아내야 돼요. 여기는 아무렇게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물론 필요한데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배경에는 그걸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압력을 강하게 넣는 배경에는 동성애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동성애주의자들이 가장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게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만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다른 조항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하나에 슬쩍 끼워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그냥 슬쩍 읽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및 임금의 금품, 지급, 자금 이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방향.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모집이나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목사를 청빙을 할 때, 다른 조건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다. 그럴 경우에, 아, 당신은 동성애자이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교회의 목사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걸린다는 겁니다.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목사로 채용해야 됩니다. 또 목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목사가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결의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수행하거나 지지하는 목사를 우리 그 교회의 목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죠.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집니다. 다시 목사를 복직시켜야 돼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교회 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왜곡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 관습이고 성행위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법적으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성애나 양성애와 똑같이 정상적인 성적 관습이라고 가르쳐야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법정에서 싸움이 붙으면 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일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다 법적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기독교 기관이나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동성애가 외국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 행위다 라고 가르쳤다가 녹음해서 법정 소송을 걸어버리면 집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일체 동성애가 잘못된 도덕적으로 잘못된 성적 관행이라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이 그냥 통과되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목사도 신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도 교수가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수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교수에서 해임시키면 그거는 부당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집니다. 채용해야 돼요. 이런 조항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항목에 보면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민족,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장에도 보면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이제 1절 고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11조에 보면 모집 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성별 등을 이유로, 여기 성별 등을이라고 했는데, 제3조에 보면 성별 등이라는 말 안에는 성적 지향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별 등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역시 제3조 1항에 해당되는 것을 보완하는 거죠. 2번,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면접 채용 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등등. 그 다음에 역시 12조에서도 사용되는 성별 등을 이유로 그 다음에 13조에서도 보면 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역시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배치상의 차별금지 성별 등을 이유로 그 다음에 이 항에서도 성별 등을 이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15조 승진상의 차별금지 역시 성별 등을 이유로 이 안에 이제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진해서 배제하거나 승진 조건 절차를 달리 적용해서 안 된다. 제16조에서도 해고 등 불이익의 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그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로 말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3조의 3번을 보완하는 것인데 3장 3절 23조에 보면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라고 해가지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가운데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그러니까 역시 성적 지향의 근거에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즉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2번에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 내용 및 교과 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번에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자, 이처럼 그 동성애라는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로 교육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로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과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로 말할 경우에 법적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4장 제29조에 보면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1조 손해배상에 쭉 보면 거기에 보면 31조 손해배상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만약에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아니면 해고됐거나 했을 때 손해배상을 전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4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1번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서 불리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35조 벌칙. 사용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여기 이제 문제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말하자면 채용에 불리익을 줬거나 해고시켰거나 또 그런 교육 내용을 가르치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심지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3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구한다. 이건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적한 부분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째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정상적인 성적 성향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두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목사나 교사를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또 해임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 소송에 들어가게 되고 이 소송에서 교회와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이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와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설교나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설교나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란을 논쟁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죠? 네.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인가 하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정의, 동성애가 그 성적 지향에 관한 정의에 그렇게 벌써 그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차별금지법은 허용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의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요 안대로 통과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동성애 결혼 허용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동성애 부부 자녀 입양 지원법이 모두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한다면 아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거나 성적 성향이 아니다.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비윤리적인 근거 위에서 수립되는 악법이 되며 이 법과 연동된 동성애 관련 입법들은 모두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다. 지향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겠죠. 동성애에 대한.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판해왔던 성경의 가르침 전체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된 낡아빠진 구시대 유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동성애가 선정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는 보편적으로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적 성향임을 입증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 또는 통계조사 결과들을 한번 좀 검토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문헌이 킨제이 연구 보고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그 주장의 근거로 제일 먼저 인용하는 것이 바로 킨제이 연구 보고서인데 이 킨제이 연구 보고서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성향임을 지원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킨제이가 실시한 연구 보고의 근거에서 성인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장이 일부 교단의 공인 문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전 인구의 10%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윤리가 무너집니다. 기독교 성윤리가 다 전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1991년 미국 PCUSA의 203차 총회에서는 인류의 10%가 동성애자라는 논리에 근거해서 바로 킨제이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근거해서 2200만 명의 미국인이 동성애자라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님, 그 목사님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문이나 라디오나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에 인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인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는 검증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 연구 결과들 가운데 10개가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 발표되면 8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미디어에 나왔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인용하게 되면 그 전문적인 과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게 됩니다. 저게 그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자유롭게 인용하는 걸 청중이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과학자들도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설프게 시사 문제나 그런 걸 인용하게 되면 목사님의 그 말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사적인 그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가능한 범주를 좁혀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 성경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잘 주석하고 해석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딱 전해주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말하자면 어떤 시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인트로덕션이나 이런 결론에서 이제 언급하는 것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황우석 박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뉴스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98%가 찬성했습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러면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고 설교에 인용 안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유전학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기극이다 하는 것을 미리 벌써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볼 때 저런 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황우석 박사의 그 주장이 사기극이었다는 게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이 실수였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동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자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퀘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 물론 여러분 사회적 실천이라든지 사회적 함의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회적 문제에 너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인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PCUSA 그 교회 총회가 교단 총회가 지금 킨제이 연구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미국인 가운데 10%가 동성애자라는 이게 과학적 통계 정확한 통계 조사니까 이거 확실하다 그래 가지고 미국 국민의 2,200만 명이 동성애자 그런 주장을 교단 총회가 문서로 작성했어요. 또 미국 성공회의 자유주의 성향의 주교 존 스프롱이 그 말하자면 동성애 지지 논증의 근거가 바로 킨제이의 연구 보고서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킨제이는 인류의 10%가 동성애자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킨제이는 다만 다양한 통계 수치를 제시한 것 뿐입니다. 이 킨제이가 제시한 게 뭐냐면 첫째로 백인 남성의 4%가 사춘기 이후에 평생 동안 배타적 동성애자다. 둘째로 백인 남성의 10%가 16 내지 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자다. 여기 10%가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킨제이 연구보서 자체만 읽어도 남성의 10번 37%가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 오르가즘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성애적 행동을 경험한다. 넷째로 남성의 50%는 동성애에 끌리지도 않고 동성애 행동도 하지 않는다. 25%는 우연 이상으로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 동성애 경험을 하거나 반응한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여성 동성애자는 남성 동성애자의 절반이다. 근데 이 수치에서 10%는 B에서 나온 것인데 B는 뭐냐면 킨제이가 강간, 유사 성폭행, 동성애 관련 범죄로 투옥된 성범죄자들과 인터뷰한 걸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민 전체의 20%, 2200만 명이 동생애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란 말이죠. 이처럼 특수한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인류 전체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의 연구보고서 자체가 연구보고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구획화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연구인데 이 연구 자체가 인류의 10%가 동성애자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10%라는 게 잘못 인용이 돼가지고 이게 교단 총회의 문헌 자료로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교단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이게 그대로 또 인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등장한 많은 문서들 가운데 잘못된 근거에 근거한 글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킨제이는 대도시에 사는 동성애 연맹과 동성애 네트워크로부터만 연구 대상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표본 추출의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게끔 그렇게 표본 대상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 통계조사라는 게 이런 성격의 오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라남도 광주 어떤 이거 실화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를 새로 이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논쟁에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설문조사의 80% 이상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말하자면 그 토론장에 내놓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신문기자가 아무래도 이 통계조사가 이상해서 그 통계조사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어렵게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설문조사 대상에 전부 누구로 설정해냈냐면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전부 끌어들여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나오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몇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면 일반 대중은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킨제 연구보고서가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선정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점을 지원하는 모든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런 형태의 조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학에 다니지 않는 시절에 대학 졸업생들로부터 더 많은 표본을 추출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성관습에 더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성관습을 가진 카톨릭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성관습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개신교인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이처럼 킨제이 보고서는 표본 추출 과정이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킨제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킨제이 보고서로부터는 일반화된 결론을 노출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킨제이의 연구 결과가 보다 전국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된 조사에 의해서 뒤집혀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시아 페인트는 타임즈 기사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뽑은 3,321명을 대상으로 요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무작위로 추출, 전 국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성애자라고 답변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도했습니다. 에드만드 라우만이 미 전역의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의 남성과 0.9%의 여성이 동성애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킨제이 연구 보고서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10%가 동성애자라는 이 통계조사는 사실 잘못된 것이고, 사실 이 두 번째 라우만과 페인튼과 라우만이 행한 연구 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 일부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래 동성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성향이 아니고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동성애는 특정한 사람 사실 동성애의 가능성은 성적인 어느 정도의 성적인 쾌감을 얻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후천적인 학습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생활 환경이나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동성애는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습될 가능성이 적어도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 이제 남성 나이가 드신 남성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성감대 남성의 경우에 성감대는 보통 남성 생식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생식기에만 성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근육, 관략근, 그 근육이 항문, 남성의 경우에 항문 근처에까지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생식기뿐만 아니라 항문 근처를 자극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항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자극을 하면 성감을 느끼도록 생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 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첫째는 도덕적 기준을 생각하죠. 아, 이것이 인륜의 범위에 맞지 않는 거다. 사회적인 관습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항문 근처에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속에서 이제 소화를 다 시키고 일부가 장에 남으면서 이제 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변이 이제 밖으로 배변이 돼서 나오는데 소화시키고 남은 그 변에는 약 1,000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입니다. 그게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 직장 배변이 몰려 있는 직장과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주위에는 독성 미생물들의 번식지입니다. 거기가. 그래 의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비위생적인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딱 알면 물론 생물학적으로 그 근육을 조금 자극해서 성감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도덕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 또 사회적 관습이라는 관점, 또 성경의 어떤 성윤리 이런 걸 고려해서 그쪽을 과감히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은 성감대가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는 성감대를 아주 부드럽게 잘 이렇게 자극을 해 줄 때, 말하자면 오르가즘도 느끼고 성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여성의 신체 구조를 잘 모릅니다. 어디서 어디를 어떻게 애무를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할 때 여성의 성감을 느끼는지 남성은 되게 무지해요. 그런데 같은 여성은 알아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여성과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일치를 느끼면서 사랑하면서 애무를 해주면 남자보다 더 정감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성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열려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이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동성애냐 이성애냐도 하나의 선악과예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애의 가능성도 생물학적으로 열어두시고 동성애의 가능성도 열어두신 다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이쪽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 이쪽은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 선택할 거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게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선악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성애를 당연히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후천적인 그런 성향의 후천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의 소개와 비평, 이걸 한번 쭉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성인 호르몬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반면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여성 동성애자는 거꾸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반면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는 사색이 19세기에 등장했지만 그러나 현대의학은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호르몬 수치상의 차이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에 근거해서 동성애자는 자에게서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생물학적으로 이성애자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호르몬상의 문제라면 본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의학적 연구 결과는 호르몬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호르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만 나오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에게 다 남성에게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옵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와요. 단 남성의 경우는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남성다운 신체 구조와 활동의 그런 특성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남성이 나이가 많아지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수치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나이가 좀 들으면 남자가 힘이 좀 빠지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제 젖가슴도 나오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 가슴이 나오는데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쭉 처지는 형태로 나오고 살이 좀 많이 찌고.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되게 어느 정도 배가 많이 나오셨죠? 그 어느 정도는 호르몬 작용. 물론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배가 나오기도 했겠지만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배가 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체 구조가 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남성의 약간의 여성화가 조금 촉진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여성다운 신체 구조가 유지되다가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남성화가 진행돼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갱년기가 지나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자가 돼요. 힘도 세지고 성격도 괄괄해지고 여러분 나이 여자가 50 넘으면 아줌마들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보다 더 세죠. 남자는 약해지는데 여자는 세. 그런 면에서 좀 거칠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죠? 현상인데. 그러니까 호르몬 가지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호르몬상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과학적 연구 결과예요. 그 다음에 산전 호르몬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 동물성 호르몬 투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쥐를 대상으로 해서 몇 차례 실시한 실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짝짓기들을 하도록 시도했을 때 전도된 성행동과 동성애의 행동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인간의 동성애도 성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려운데 첫째로 이런 행동을 유발시키려면 비상한 정도의 호르몬 수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인간이 성교를 갖고 임신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높은 호르몬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상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는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면 머리에 심한 현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현기증 증상이 야구방망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현기증 증상과 같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주장은 동물의 성적 행동과 인간의 성적 행동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성적 행동이 본능적이고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적 행동은 단순히 본능적이고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적 행동은 단순한 호르몬 작용뿐만 아니라 환경과 분위기, 정신적인 사랑 등과 같은 인격적인 교감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물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인간의 성행위를 유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동물 황체 형성 호르몬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한 암컷 쥐에게 일정량의 에스트로겐을 투여했을 때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의 양이 증가한 반면에 수컷 쥐에게 투여했을 때는 황체 형성 호르몬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해서 에스트로겐이 투여되었을 때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반응이 나타나면 뇌가 암컷화되는 증거라는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몇 차례의 실험에서 황체 호르몬 증가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으나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된 최근의 실험에서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일관성 있게 동일한 실험 결과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황체 호르몬 반응이 여성에게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가설 세 번째, 약물에 의한 호르몬 환경 변화. 수많은 유사 실험을 통해서 임신 중에 복용한 약물의 작용으로 비정상적인 호르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호르몬 환경이 바뀌면 태아의 성적 지향이나 성행위가 바뀌고 이렇게 바뀐 성적 지향이나 성행위가 성장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인 동성애자는 산전 호르몬 이상에 사용할 만한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유사 실험에서 비정상적인 분량의 약물을 투입한 결과 비정상적인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상태가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결과는 아이에게 나타난 척추 손상과 동일한 척추 손상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유사 실험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적인 정체성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은 동성애의 특징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의 구조 문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뇌연구소에서 된 스와브와 홈만은 뇌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에 있어서 이성애자의 시상 하부에 SCN 영역이 동성애자의 SCN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UCLA 알렌과 고르스키는 우뇌와 좌뇌를 연결시키는 협착한 구조가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이성애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크기가 같았던 반면에 남성 이성애자보다는 크다고 보고했고, 캘리포니아 솔크연구소의 신경생물학자 시몬 르베이가 남성 동성애자들과 여성 동성애자들의 경우보다는 남성 이성애자들의 경우가 더 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다음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반드시 재현이 돼야 되거든요. 둘째로, 실제로 이성애자의 SCN 크기와 동성애자의 SCN 크기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인데, 왜냐하면 SCN은 성별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 방법론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특히 르베이 연구는 35명을 표본으로 채택했는데, 이 연구의 표본 숫자로서는 너무 적고, 부검을 사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35명 가운데 19명은 의료 기록에 동성애자라고 명시된 사체였고, 나머지 16명은 의료 기록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이성애자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르베이는 3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뇌가 이성애자의 것인지 동성애자의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검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로 추정된 16명 가운데 6명이 에이즈로 죽은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성애자로 추정된 6명의 사체가 정말로 이성애자였는지 의문이며,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한 약의 작용 때문에 사체들의 두뇌의 형태와 크기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발견 결과가 동성애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에이즈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유전자 결정가설. 1952년에 행해진 유전적 요인들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동성애 비율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쌍둥이 하나가 동성애자이면 다른 편 쌍둥이도 예외 없이 동성애자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마치 눈 색깔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동성애가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통계적 조작임이 판명되었고, 그 이후에 1992년 후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전적 소인도 동성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매우 정교한 과학적 연구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마이클 베일리와 보스턴의 리차드 필라드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베일리와 필라드는 쌍둥이들로 이루어진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성적 지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 52%, 이란성 쌍둥이 경우에 26%, 다른 형제들은 9.2%, 입양된 형제들은 11%라는 의 일치된 성적 지향을 지닌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슷하게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48%, 이란성 쌍둥이가 16%, 다른 형제들은 14%, 입양된 자매들은 6%가 같은 성적 성향을 지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동성애가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과학적 근거로서 일반 매체와 종교 매체에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6번,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연구 방법론에서 중요한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일리와 필라드 연구는 표본 선택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쌍둥이들은 친동성애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잡지와 타브로이드판 신문을 통해서 모집되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쌍둥이 혹은 동일한 성별의 입양된 형제자매를 가진 남성 동성애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동성애가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생각을 가진 지원자들이 더 많이 응모했으리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표본 선택 방식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연구 결과들에서는 베일리와 빌라드 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신뢰성을 얻으려면 재현되어야 되거든요. 마이클 킹과 엘리자베스 맥도날드 연구는 남성과 여성 쌍둥이 일치 비율이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출생 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한 명의 동성애자인 네 쌍둥이들 가운데 어느 한 쌍둥이도 동성애 선호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남성 쌍둥이는 동성애를 공유했으나 다른 한 쌍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남성 일란성 쌍둥이의 성적 지향 일치 비율이 52%는 교묘한 속임수가 반영된 비율입니다. 조사 대상 총수인 52%는 29 나누기 56 곱하기 100은 52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사 총수인 56의 구성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56은 27 플러스 29는 56이라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27은 일란성 쌍둥이의 쌍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수는 54명이 셈입니다. 그런데 27에다가 합한 29는 쌍 숫자가 아닙니다. 29는 성적 지향이 일치하는 쌍의 숫자가 아니라 개별 숫자입니다. 곧 13쌍의 일란성 쌍둥이의 개별 숫자인 26명과 한 쌍의 일란성 세 쌍둥이의 개별 숫자인 3을 합해서 29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56은 쌍의 숫자 27과 개별 숫자 29를 합한 기계화 숫자입니다. 개별 숫자로 통일하든지 쌍의 숫자로 통일하든지 해야 됩니다. 개별 숫자로 통일하면 29 플러스 54, 54는 27 곱하기 1이가 된 거죠. 83이 되어야 되며 29를 83으로 나누면 약 34%가 나오고 쌍의 숫자로 통일하면 14 플러스 27은 41이 되어야 되며 14를 41로 나누면 역시 약 34%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 구체적인 52%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이게 교묘한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산법은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베일리와 필라드는 자신들의 연구의 표본 방식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쌍둥이 등록처에 등록한 쌍둥이들에게 설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재조사에서는 27쌍 중에서 3쌍에서 쌍둥이의 쌍방이 성적 지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베일리와 필라드는 성적 지향이 일치하는 쌍둥이의 숫자를 한 번 더 중복 계산해서 27 플러스 3은 30, 3 플러스 3은 6으로 계산하는 납득되지 않는 계산법으로 일치율 20%를 제시했는데 그러나 실제 일치율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유전자가 성적 선호 공유의 열쇠라면 일란성 쌍둥이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 동성애 선호의 공유 비율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나 다른 형제들은 같은 정도의 유전적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과 다른 형제들의 일치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심지어 입양된 형제들의 일치율이 형제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는 동성애가 유전자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직접적 유전자 결정가설. 1993년에 딘 해머가 이끄는 연구팀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머팀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계 쪽에서 강한 동성애적 지향의 양상을 보이지만 부계 쪽에서는 이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 동시에 동성애 형제를 가진 76명을 선별했습니다. 이들의 성 염색체를 조사한 후에 40쌍의 동성애 형제들 중에서 33쌍의 형제들이 XQ28이라고 명명된 성 염색체의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자, 비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동성애 주의자들이 이제 동성애가 성적 지향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의 주장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이론들입니다. 이론들이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지만 첫째로 어느 캐나다 실험실에서 해머의 연구 결과를 재현하려는 실험이 최근에 실패했습니다. 연구자들은 52쌍의 형제들에 대한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성적 지향과 이 유전 영역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둘째로 사실상 해머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성애자들을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만 강력한 모계 유전자 특징과 동성애 형제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동성애 유전자의 표지, 곧 동성애 유전자의 존재를 시사할 수도 있는 특징을 발견할 것 뿐입니다. 게다가 모계 유전을 보여주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집단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쌍으로 동성애를 지닌 형제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XQ28이 동성애를 유발시키기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XQ28이 동성애 유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XQ28을 가지지 않은 동성애자는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해머의 연구는 33쌍만이 XQ28을 가지고 있었을 뿐 7쌍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XQ28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XQ28이 동성애 유발에 충분한 조건이라면 XQ28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성애자가 아닌 형제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표지만으로는 동성애자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신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관습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의 소개와 비평. 1974년 미국 정신의학협회 결정,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1973년에 동성애 운동가들이 미국 정신의학협회 이사진을 설득시켜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1974년에 개최된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APA 총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동성애 운동가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회의에서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빼자는 안건을 상정한 후에 투표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회의 결과와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압적인 그런 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죠. 요 글은 제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 초청받아서 그대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에게만 강의한 내용이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대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수의 APA 회원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병리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진 지 4년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신과 의사들 중 69%가 동성애를 병리적인 적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보다 최근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의 대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여전히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신질환의 신호로 간주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관습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사실은 근거가 허약하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있어서 이성애와 다를 바 없이 정상이라는 정신과 의사 에벨린 후커의 연구. 에벨린 후커는 일단의 건강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심리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일단의 이성애자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 사이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후커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명시적으로 정신적 장애를 겪는다는 일반화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후커의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이 결과는 동성애 그 자체가 건강한 성관습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후커의 연구에 근거해서 미국 성공회는 이성애자들보다 동성애자들이 더 큰 병리적 이상이나 심리적 부적응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많은 통속적인 매체들은 후커의 연구를 인용해서 동성애자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며 동성애 그 자체는 병리적인 심리현상은 아니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후커의 연구는 표본 수집의 편향성 때문에 일반화될 수 없는 연구였습니다. 후커는 1950년대 중반 친동성애 기관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의 협조를 얻어 잘 적응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표본을 얻으랬습니다. 게다가 후커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동성애자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50년대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수치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동성애자의 77.5%,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28.9%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후커의 연구는 남성만큼 지성적으로 재능 있는 여성들을 선별해서 수학 시험을 보게 한 후에 모든 여성들이 남성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일반화된 판단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근거가 굉장히 허약하다.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성적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인간의 성적인 성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한 인간의 성 정체성은 두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 유전자 성 염색체상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전자는 23개의 염색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쌍으로 이루어진 23개의 염색체들 가운데 22쌍은 상염색체라고 하고 한 쌍이 소위 성염색체입니다. 그 성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쌍이 두 개가 다 X염색체면 여성이 되는 거고 하나가 X이고 하나가 Y면 남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XX면 여성, XY는 남성.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느 때 결정이 되냐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성염색체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XX가 딱 되면 이건 그냥 남성으로 가는 거고 XY가 되면 여성으로 가는 건데 근데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런데 어떤 이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XX에 Y가 하나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XY에 X가 들러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소위 이제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여성이죠? 여성인데 이게 남성이고 Y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되는 게 아니냐? 이 경우 XY인데 X가 들러붙으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건 그렇잖아요. 동성애든지 양성애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클라인펠드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은 첫째는 Y가 첨가됐다고 해서 이 구조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깨집니다. Y가 들러붙어서 이 구조가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YX가 첨가된다고 해서 XY 결합체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니고 XY 결합체 구조가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이상도 대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성 간의 성 얘기를 막 하고 하는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은 병리학적인 이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쉽게 발생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신체에 가끔 질환이 쉽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신경증적인 어떤 이상현상이 나타나서 성격이 좀 폭력적이 되거나 괴팍해진다든지 이런 병리학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이 동성을 만나가지고는 말은 눈이 맞아가지고 막 이게 그 사랑을 하는 이런 형태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런데 성 정체성은 이것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유전자의 그 유전자가 XX이고 유전자가 XY라고 해서 신체 구조가 유전자만 염색체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쭉 자라나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납니다. 한 날이 지난 뒤에 들여다보면 남성 여성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한 7주가 되기까지. 자, 그러면 한 그 남성의 경우에는 7주 내지 8주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한 뒤에 일정한 시기까지는 아들인지 딸인지 병원에 가도 모릅니다. 의사도 찾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초음파로 들여다보고 이걸 조사해도 구조가 똑같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아들 딸인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 7주쯤 되면 염색체가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 순간에 왜 그 유전 그 염색체가 그런 신호를 그 순간에 보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남성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성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한 7주쯤 되었을 때 염색체가 탁 켜지면서 기가 막힙니다. 왜 켜지는지 왜 그 순간에 켜지는지 생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히 켜집니다. 딱 켜지면서 신호를 탁 보냅니다. 그 신호도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그냥 탁 보내요. 그러면 뭐냐면 신호를 보내면 이 소위 호르몬 수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기가 그 신호를 딱 보내면 호르몬 수용기 안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소량이 있다가 그 남성 호르몬이 그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 이전에 뭐냐면 모든 태아가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러관이고 하나는 울프관입니다. 울프관인데 그러면 이 신호가 딱 오면 말하자면 남성 호르몬의 경우는 신호를 딱 받고 그때부터 어떤 작용이 시작이 되느냐면 이 두 관 가운데 하나는 여성 생식기로 발전할 수 있는 관이고 하나는 남성 생식기로 발전할 수 있는 관인데 이 두 관이 모든 태아에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르몬 신호, 그 신호가 딱 오면 그 신호를 호르몬 수용기가 받아가지고 남성의 경우는 이제 여성 생식기로 발전할 수 있는 밀러관을 점점 퇴화시키고 남성 생식기로 발전할 수 있는 울프관을 발전시키면서 비로소 남성으로서의 특징이 형성되어가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한 두 달쯤 되었을 때 염색체가 신호를 딱 보내면 이번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번엔 울프관을 퇴화시키고 밀러관을 발전시키면서 여성 신체 구조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그 자체가 성 정체성을 결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염색체가 주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남성은 더 남성답게 여성은 더 여성답게 이렇게 형성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호르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주의자들은 호르몬을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데 그러나 호르몬은 성 정체성을 결정할 때 보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성 정체성 그 자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이 되고 남성이 쭉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 비닐로 만들어진 모든 집기에 탁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환경 호르몬은 어떤 성격이냐면, 어떤 환경 호르몬 형태는 호르몬은 아닌데 테스토스테론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호르몬 수용기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인 것처럼 알고 받아들일게끔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호르몬 수용기가 에스트로겐인 줄 알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 호르몬이, 근데 요때 그 호르몬은 아주 미세한 양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 집만한 물탱크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그 잉크 한 방울이 물살이 쫙 퍼지겠죠? 그러면 육안으로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안으로 거의 구별이 안 되죠. 있으나 말하죠? 그 정도의 농도면 됩니다. 굉장히 희박한 농도면 돼요. 그 정도의 호르몬만 딱 있으면 이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 이 시점에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환경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 수용기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인을 보내면 이놈이 이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작용해야 되는데, 사인을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식기 이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인체만이 축적이 되면 생식기 이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호르몬 작용이라는 것은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 정체성은 성 염색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성 염색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중성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아주 기본 기초적인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